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마는 또 교회적으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다가 정문에다가 이렇게 요즘처럼 대자보를 붙였어요. 대자보를 붙였는데 거기에 쭉 봤더니만은 99개 조문을 쭉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하고 논쟁을 해보자. 어느 말이 맞는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그렇게 95개 조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거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 특별히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동안에 행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반대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였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여러 가지 많은 계략을 꾸몄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틴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그럼 아무나 읽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성경 읽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속된 인간들이 제멋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직까지 바로 되지도 않은 인간이 함부로 보다니 그런 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사실 이 성경은 라틴어로 이탈리아로 라틴어로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은 성경을 갖다 주고 읽으라 해도 못 읽어요. 그러나 신부들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마음대로 읽는 거지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쭉 내려오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공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보내면 그대로 그냥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신부들은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물론 처음에도 마르틴 루터가 신부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 루터가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변호사나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요, 법률 공부를 하면서도요, 그보다는 더 신학 공부, 신학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안 차는 것.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은 정말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만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도원, 폐쇄 수도원인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자기 스스로가 난 안 나간다 하는 정도로 그런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왠지 뭔지 모르게 시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롭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 높은 교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몸에다가 고통을 주고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게 확신이 좀 왔으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무릎이 정말로 아프도록, 무릎이 딸토록, 무릎이 아프도록 기어 올라가는데도 마음에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마틴 루터는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마틴 루터만큼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살아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당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탄을, 저는 어릴 적에 사탄이라 그러면요, 나는 시커멓게 생겨가지고요, 털이 숭숭 나고요, 뿔이 부쩍 나고요, 눈은 쪽 찢어져가지고 눈알이 그냥 빨개 가지고, 그러면 그 사탄이 뭐 그런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생기질 않았더라니까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옛 시대에는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귀라 하면은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래는 이 사탄은 모양이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게 우상인가 생각하지만은요, 이 우상을 가지고 만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몬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무언가 권력이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뜻도 있고요,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는 데 따라서, 자 이런 그릇에 담아놓으면 동그랗고 이런 그릇에 넣으면 네모나고, 형체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에이, 뭐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밝은 세대, 이런 대명천지가 되었는데 무슨 사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사탄이요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요.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풍요롭게 살고요,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요, 또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한지, 에이 이제 내가 다 알아, 내가 뭐 모를 게 뭐 있어. 사실은요, 모를 게 뭐 있어 하지만은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면 다 안다 하지만은요, 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사면 다 병 고치고 사람이 오래 살도록 병을 고쳐주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의사는 살린다 하지만 살리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의사예요. 우리는 의사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다 고쳐지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그렇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러면 살아있으면은 사는 것까지는 의사가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사는 것 다음에는 뭐가 돼요? 죽는 것 압니까? 죽는다는 건 알지만은 죽음이 뭐인지 어떻게 죽는지 죽은 후에는 뭐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오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잘 안다고 나는 다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리석다 그러면은요 당신이나 어리석지 내가 왜 어리석어? 나같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현명하고 똑똑한데도 죽음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요 풍성하니까 마음껏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게도. 오늘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은요 정말로 인간이 뭐인가 알려고 겸손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보다가 앞선 사람에게, 나보다가 현명한 사람에게, 무언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런 것을 물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묻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야.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야. 참 신기한 것은요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요 연구하신 분들이, 생물학을 연구한 분들이요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몸이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지금 같이 살고 있대. 우리 몸하고 똑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무언가 알지 못한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린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본래는 그 바이러스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이러스인데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안 그런 줄 아시지요? 나도 사실은 나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입니까? 아버지라는 생물과 어머니라는 생물이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아기가 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도대체 뭡니까? 여기는 어머니가 반이 와 있고 아버지가 반이 와 있어요. 내가 하나인 줄 알았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죠. 아버지 반은 아버지고 반은 어머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맞죠.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인 척하고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분들은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생물 시간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래는 그게 내 몸이 아니었어요. 다른 생물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몸을 형성하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그런데도 나는 나라고 큰소리치면서요,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치면서요,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반, 어머니 반, 그런 나도 모르는 다른 것이 또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그 말. 미련하게도 어리석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가 도대체 죽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질지. 그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나 깊이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모르면서 오히려 그분들은 더 현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알면서 더 미련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의 양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틀림없이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보면은 예레미야는 사실 참 굉장히 불운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버리고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그들의 마음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우상 숭배에 빠져있어. 그랬는데 같은 시대에 살던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분도 사실 이분은 그렇게 뭐 직분이 높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 속에도요,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에게 아주 그냥 대들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겠다고 성루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데 성루에 올라가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리라 하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이 묵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끓는 가마가 확 덮어 씌우듯이 내려온다는 것과 폭풍이 위에서부터 불어 내려온다는 것과 이런 모든 환상과 하나님의 묵시를 본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요, 좀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뭐 이 부분이 있는 대로 있겠지, 핵폭탄을 만들면 만든 대로 있겠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사는데 오늘에 바빠, 오늘에 매여서 살기만 바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입장에 돼버렸잖아요. 뭐 대통령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또 어젯밤에도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묻고 바로 해야 되겠지만,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독재시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투표해가지고 바꾸면 바꾸는 거죠. 그런데 뭐 옛날에도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다 때려 엎어버리고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할 겁니다. 뭘 한 게, 뭘 하겠다는 거. 지금 독재시대도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각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밝혀내야 되지, 거리에 나가고 휩쓸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그거는 지난 시대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혼란만 만들어내면은요, 아, 좋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거 뭐 우리 핵폭탄 쓸 것도 없네, 밑에서 뒤집어버리면 되겠네. 그런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박국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거니까 너는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의인은 세상은 다 그렇게 다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파괴되고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포로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다른 수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믿게 되어지면은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살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박국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오늘의 양식의 1장 16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다 이방인이,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인인, 헬라인인, 오늘 우리들조차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으면은 믿음을 얻게 된다. 믿으면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네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구나,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살아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약속해 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아이, 그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요 다 각자가 다 속에 부처가 있대요. 자기 마음 속에 부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자기가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부처같이 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라는 거죠.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깨닫고 부처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보고 부처가 되어지라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처가 될 자신이 없네요. 왜? 내 능력으로는 나같이 둔한 머리를 가지고는 그런 능력이 없네요. 공자님은 아이 사람이 그런 건 아무것도 잘 몰라.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답게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 뿐이지. 아이 내가 뭐 다른 건 알 게 없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 그러나 사는 동안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답게 살아.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다 그냥 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어요.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기에 내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도를 닦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을 많이 하면은 그럼 내가 구원을 얻을까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데 뭐 다를 게 있느냐고. 그런데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말과 같이 부활하셔서 나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봤어. 그 주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어.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금 받는 요즘 말하면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무서장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상당히 지체가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면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부자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부자면 됐지. 내가 가질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부자이면은 됐지.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니라는 거. 뭔가 허전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게 무엇인지는 자기도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가신 거예요. 그 집에 하룻밤 묵자는 거예요. 하룻밤이 될지 며칠이 될지 하여간 묵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하면은 웬만큼 친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가라 말 못해. 그러니까 이 집에 오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굉장히 생각해 주면서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유했어요.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삭개오 자신도 그렇습니다. 세리장쯤 돼가지고요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여러 가지 위신도 있지. 세리장쯤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다 내팽개쳐버리고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이 허전한 마음을, 부자의 마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허전한 마음을 그분이 아마 채워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예수님 만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자기는 키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또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아니 세리장쯤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치고 따고 앞에 들어가가지고 볼 수도 없고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을 보시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요즘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른이 채신머리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가집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어서, 보기만이라도 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시다가, 아직 그 나무 위에 누가 올라갔든지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그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시면, 삭개오 내려와, 내가 자네 집에 들어갈게, 자네 집에 가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다 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세리장의 모든 직급도 다 던져버려. 사람들의 눈이 자기를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내게 이런 열심이 있으면은, 아마 내게 이런 열심이 있다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라도 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윤 목사, 내가 자네 집에 들어갈게, 가자. 자네 집에서 내가 한 며칠 묵었다 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문전박대한다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문전박대한다 하면은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사실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옳다, 의롭다, 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 속에.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취급을 할 때는, 저거 세리네, 저거 죄인인데, 수군수군수군. 부자라도 그의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어울려주지 않고 자기를 따돌림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겠다 했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의 마음이 감격만, 감격이 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냥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뭐 집에 오면 뭘 맛있는 걸 어떻게 뭘 해서 대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대접도 했겠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오늘 여기 생각하자.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있는 대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뚝 잘라 주겠사오며. 이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수군수군하면서 저게 세리가 어떻게 남의 등을 쳤는지, 어떻게 지금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마는 아이고 저건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요, 자기의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가 아니고 이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난 돈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못합니까? 사실은요, 부자가 더 힘들어요. 부자가 이렇게 하기에는 더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요, 권력이,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났지만요, 권력이 갑질하고 있어가지고요,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니까 할 수 없이 재벌들이 그냥 돈을 갖다 줬대요. 이렇게 남의 등을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국민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옛날에 독재시대 때나 했던 일을 지금 이 민주시대에 이걸 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뿔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뿔이 난다고 해가지고 화나는 대로 막 집에 던져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잘 추스러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렇다고 막 혼란스럽게 던져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갑질해가지고 한마디 쿡 찌른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 속에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질해가지고 등쳐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만일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한 거예요. 저건 쇠리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지금까지 얼마나 속이 상해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예수님 자기의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찾아 헤매고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찾아 헤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원했는지는 몰라도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구원, 내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뭐 그 부자 청년은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만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이 돼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이 삭개오는 그 부자 청년하고는 정 반대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은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아마 이 사케오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번 수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겠습니다만은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도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꼴이, 내 꼴이, 내가 하는 지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네가 내 후손이냐? 부끄럽다. 넌 내 후손 아니야.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그 야곱이, 아이고, 네가 어떻게 내 후손이냐? 아, 그런다는 거예요. 왜? 뭘 어떻게 했길래? 무슨 모습이? 내 꼴이 어떻길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야곱도 나를 그렇게 보아버릴까?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내 모습이 마치 말하자면 그렇게 보여진다 하면은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또다시 로마 천주교회처럼 또 곪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곪았으면은, 죄 지은 사람은 가가지고 표딱지 하나 돈을 주고, 많이 주고 돈을 사면, 면죄부를 사면은요, 자기 죄가 없어져 버린다. 지옥에 갈까 말까 하던 그런 자기의 조상도, 이 후손이 돈을 많이 주면은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조상이 천국으로 쏙 올라가 버린대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 말씀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기독교를 개혁. 그게 오늘 우리 교회처럼 개신교회, 신교. 신교의 신앙을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구원 얻은 사께오는요, 아니 사께오는 이렇게 해서 오늘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니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아마 사께오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사께오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이미 구원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도 사께오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